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주최 106 2017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에 대한 결정 제137호와 공시를 발표했습니다.